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포르투갈공화국 대통령 마르셀로 레벨로 데 소우자에게 1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포르투갈공화국 국경절의 즈음에서 대통령과 포르투갈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